일제의 특대용 국가보험제를 총결산하기 위한 전민족적 운동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자. 일본의 정미 질서양 날조 110년에 점하여 해내외의 온 교리에게 보내는 호소문. 일제가 침략적인 정미 질서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일제가 친일 매국노들을 사촉하여 강압적으로 조작한 정미 질조약은 우리나라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감정치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국권을 통치로 강탈한 세상에 유리가 없는 비법적이고 불법적이며 날강도적인 침략조약이다. 40여 년간이 걸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로 하여 840만여 명의 조선 청년들이 일제가 일으킨 아시아 대륙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끌려가고 죽음의 고역장들에서 중세기종 노예 노동에 시달렸으며 무려 10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20만 명의 무고한 조선 여성들이 강제 납치되어 전쟁터에 끌려다니며 일제의 야수들에 의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치욕을 강요당하였다. 일제 침략자들은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재와 자원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 약탈하였으며 지우 우리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전대미문의 민족말살 책동까지 감행하였다. 일제가 저지른 만고 죄악은 세월이 가고 세기가 바뀌어도 결코 잊을 수 없으며 우리 민족에게 끼친 특대용 국가보험제에는 시효가 없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 죄악에 대한 성군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저들의 피비린 침략 역사를 왜곡할 뿐 아니라 재침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군국주의 부활이로 질주하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여성들은 일제의 정미 질조약 날조 110년을 맞으며 천년숙적 일본의 과거 죄악을 총결산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굳은 의지를 표명하면서 해내외의 온 교리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1. 일제가 우리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특대용 국가범죄를 총결산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일본은 전범국 전패국으로서 마땅히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국가범죄에 대해 성군이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할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일본 지배층은 과거 범죄를 부정하고 은폐해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공공연히 침략 역사를 미아분식하고 합리화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 일본의 발염치하고 뻔뻔스러운 행위는 온 교리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교리가 떨쳐 일어나 천수만대를 두고도 용납할 수 없는 일제의 짓돌리는 침략 범죄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자. 조선인 강제 징용 징병 및 집단 학살과 문화재 약탈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에게 끼친 일본의 과거 죄악을 단죄 규탄하고 폭로 분쇄하기 위한 연대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자. 일본의 만고 죄악을 묵인하고 비호하는 친일파 잔당들의 4대 매국 행위를 단호히 배격해 나가자. 2. 전대미문의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기 위한 거적적인 투쟁에 떨쳐나서자.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일제가 관권과 군권을 동원하여 감행한 천인공노할 특대용 반일륜적 국가범죄이며 우리 민족의 치욕이다. 그러나 일본은 박근혜 일당과 양합하여 그 무슨 합의라는 것을 조작하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일본의 사과는 더 이상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성노예 피해자들을 극도로 모독하고 있다. 성노예 피해자들의 피미친 원한과 인생 파탄의 대가는 그 무엇으로서도 많이 할 수도 보상할 수도 없다. 일본의 성노예 범죄 진상을 만천하에 폭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덮어버리려는 일본의 발염치하고 교활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친일 매국 세력이 일본과 체결한 고력적이며 비법적인 일본군 성노예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폐기해버리자. 일본군 성내의 범죄를 천백비로 결산하고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을 기어이 풀어주자. 3. 일본의 건국주의 부활기동화 대칭 야망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에 대한 부당한 적대 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망은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았으며 내일도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망언이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방위 백성화 교과서들에 버젓이 명기되고 있으며 집권자들이 야수분이 진자에 몰려다니며 건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과거의 침략 죄악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해내외의 온 교례는 일본의 철면피한 독도 강탈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철저히 짓부셔버리자. 일본의 대침의 길을 열어주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과 동맹 강화를 조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자. 제1동포들은 일본의 강제로 끌려가 가진 민족적 멸시와 손해를 받으며 고욕을 치른 강제 징용자, 징병자들의 후손들이다. 일본 당국은 마땅히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생존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 우리 동포들의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청년과 제1동포들에 대한 일본 당국의 부당하고 비열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 행위를 반대하여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 북과 남 해외의 여성단체들은 온 결의가 일본의 특대용 과거 범죄를 총결산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거적적인 애국투쟁에 적극 나설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제1본조선민주여성동맹중앙상임위원회, 제1한국민주여성회. 주체 106 2017년 7월 24일